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희망봉에 도착한 지 올해로 342년, 거의 4세기 만에야 평등의 씨앗이 그 불모의 땅에 싹을 틔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층 화단에 몇 학년 누구, 무슨 씨앗, 이런 표지가 붙은 화분이 연화분 게 쭉 늘어서 있습니다. 아마 국민학생들의 자연축제겠죠.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싹이 보이지 않아서 경비 아저씨께 여쭤봤더니 사연은 이랬습니다. 학부모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 한 구석에 버려져 있던 공사판 흙을 화분에 퍼담았고, 또 아이들이 흙이 좋지 않다고 걱정하자 한술 더 떠서 물만 잘 주면 된다고 안심시켰고, 그래서 물을 주고 나니까 흙들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마 공사판 흙에 시멘트 같은 게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싹을 틔우려면 공기도, 햇빛도, 흙도, 거기에다 씨앗을 심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씨앗을 심어놓고 342년이 지난 듯 싹이 나오겠습니까? 하이텔의 김호택 씨, 김필수 씨, 서동성 씨, 그리고 유학가는 두 누나와 듣고 싶다고 하신 전민규 학생, 경북 칠곡 동명면 금암동의 송지영 씨, 모두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파워 오브 원 중에서 사우스랜드 콘서트,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현재의 상태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모든 게 사실은 그래요. 모든 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많은 저변의 힘이 결국은 현재를 만든 것인데요. 비록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 내부 간에도 또 다른 폭력 사태가 있고 또 분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에서나 그더 밝은, 더 커다란 걸음을 걸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게 마련이겠죠. 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다음 곡은요. 아, 참,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주변에 어느 의상실, 그러니까 저번에 백화점에 갔을 때 어떤 옷집에 갔었는데요. 아버지랑 딸이 옷을 사고 있었어요. 근데 딸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잘생긴 편은 못 됐는데 이 옷 저 하고 입어보다가 마지막 옷을 골랐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까 전에 처음에 입은 옷은 오드리 헵번 같았다. 그런데 지금 입은 옷은 말이야 그레이스 켈리 같아. 이거 꼭 사라. 자, 그래서 생각이 났는데요. 빙 크로스비와 그레이스 켈리가 주연한 영화가 있죠. 옛날 영화 상류 사회 중에서 True Love 띄워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조세일 씨가 친구 기봉이, 동춘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빙 크로스비와 그레이스 켈리의 노래가 아니라요. 리바이벌곡 엘튼 존과 키키디의 노래입니다.

샤론 스톤과 리차드 기어가 주연했던 마지막 연인, 인터섹션의 메인 타이틀,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이었습니다. 40대 중년의 건축가, 빈센트에게는 두 여자가 있습니다. 별거 중인 일벌레 아내, 셀리와 경매장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애인 올리비아, 이 두 여자입니다. 16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자신만을 사랑하는 애인, 이렇게 엇갈린 사랑의 교차로에서 빈센트는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영화는 빈센트의 이런 갈등을 차차하니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는 개봉 2주 만에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번 거죠. 그런데 흥행적으로는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은 이 중년들의 로맨틱 드라마인데요. 이런 중년의 로맨틱 드라마가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이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섹스 심벌인 리차드 기어와 샤론 스톤이라는 점 때문이었죠. 여러분은 이 샤론 스톤이라는 배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음 같은 민? 섹스 심벌? 아니면 스타의 길이라면 부끄러운 것도 막 내보이는 배우? 혹은 10년 무명의 서름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린 배우? 이미지 변신을 꾀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연기력 빵점의 여배우? 영화 속의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성실하고 착한 여자. 글쎄요. 그녀에 대한 이런 각가지 평은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헐리우드의 어떤 히로인보다도 그녀가 더 극적으로 스타가 되었다는 것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단번에 세계적인 배우로 만들어진 화제의 영화는 바로 이 영화, 원초적 본능이었죠. 원초적 본능 중에서 라토르의 음악입니다. 르. There's no smoking in this building, Miss Trammell. What are you going to do? Charge me with smoking? Would you tell us? 하얀 타이트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자신을 신문하는 경찰관들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봅니다. He wasn't afraid of experimenting. I like men like that. Men who give me pleasure. He gave me a lot of pleasure. You ever engage in any sadomasochistic activity? Exactly what did you have in mind, Mr. Corelli? 그리고는 순간 슬쩍 다리의 위치를 바꾸고 다시 연기를 내뿜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죠. 야누스의 얼굴을 감춘 채 앞에 있는 남성들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들어버린 샤론 스톤의 도도한 모습. 단지 그 모습 하나로 샤론 스톤은 세계적인 섹스 심벌이 됐습니다. 원초적 본능 이후 이 샤론 스톤의 인기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야 동방 예의지국이라서 그런지 뭐 샤론 스톤이 그다지 인기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 그녀가 나타나기만 하면 실제로 교통체증이 벌어질 정도고요. 또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곳에 들어갈 때는 살짝 뒷문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샤론 스톤은 이처럼 단 한 편의 영화로 온갖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실제 모습은 그녀가 영화 속에서 보여준 좀 악녀적인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샤론 스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여자보다는 좀 악마적인 모습이거나 사람들 모두가 가장 싫어하는 타입의 여자 역을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런 점 때문에 그녀는 마돈나와 비교되곤 하죠. 마돈나가 마릴린 몬로의 대를 이어서 지켜오고 있는 그 영원한 섹스 심벌의 자리를 이제는 샤론 스톤이 위협하고 있는 그런 셈이 되나요? 하지만 마돈나와 샤론 스톤은 뭔가 좀 다릅니다. 마돈나가 불량스럽다면 샤론 스톤에게서는 어딘지 정숙한, 그 정숙한 요부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숙한 요부의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돈나가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문을 남발하고 다니는 것과는 달리 샤론 스톤은 얌전하고 다소곳합니다. 실생활에서의 그녀는 지극히 평범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스캔들 메이커도 아니고 사랑하는 한 남자를 조용히 내조할 그런 타입의 여자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평인데요. 이런 그녀의 성격을 어린 시절을 한번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음악 한 곡 더 들어보죠. 원초적 본능에 삽입된 크리스 리의 노래입니다. Looking for the Summer. Deep into the April face, a change has clearly taken place. Looking for the summer, the eyes take on a certain gaze and leave. behind the springtime days. Go looking for the summer. This ain't no game of kiss and tell. The implications how you knew so well. Go looking for the somehow.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강지훈 씨, 그리고 강서구 화곡 3동의 우경훈 씨께 띄워드렸습니다. 우경훈 학생. 원초적 본능에 삽입된 크리슬리의 Looking for the Summer였습니다. 샤론 스톤은 1957년생입니다. 펜실베니아 미드볼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엄격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샤론을 무척 엄하게 가르치는 한편 그녀가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 되도록 끊임없이 인생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샤론 스톤은 일찍부터 청교도적인 윤리관과 함께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성취욕도 아주 강했는데요. 그래서 1972년 단지 스타가 되겠다는 열망 하나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LA로 진출하죠. 하지만 스타로서의 길은 정말 험하고 어려운 법. 샤론 스톤은 거의 15년 넘게 밑바닥 생활을 경험합니다. TV 광고 같은데 잠깐씩 얼굴을 내밀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출연한 영화는 80년 우디 알렌이 감독한 스타더스트 메모리였습니다. 그래서 샤론 스톤은 그 떠나는 기차 창문에 키스를 하는 대사가 한마디도 없는 엑스트라였습니다. 그 뒤 한 10여 년간 샤론 스톤은 17편의 영화의 단역이나 또 별 볼 일 없는 조연을 맡는 무명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녀가 그 시절에 출연한 영화로는 81년도에 Deadly Blessing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84년에는 Irreconcilable Difference, 아주 화해할 수 없는 차이라고 할까? 이런 번역이 되겠죠? 이런 영화가 있고요. 또 리차드 챔벌레인과 함께 공연했던 솔로몬 왕의 보물, 여기서는 리차드 챔벌레인의 여자친구로 나왔었죠. 그리고 폴리스 아카데미 4편에서도 나왔었고요. 전직 경호원 출신인 액션스타 스티븐 시걸의 데뷔작인 85년도 작품 Above the Law, 비디오 제목이 형사 니코라고 나왔죠. 이 영화에도 출연하고 있고요. 한 경찰이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는 영화 Cold Steel, 비디오 제목 비정의 인조인간, 또 영화 로키 시리즈의 아폴로인 그 칼 위더스가 주연을 했던 액션 잭슨, 뭐 거의 모르시죠 여러분. 이런 영화들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Year of the Gun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이렇게 거의 B급 영화들이었는데요. Year of the Gun은 앤드류 맥카시와 발레리아 골리노가 주연한 영화였는데 여기서는 여기자로 나왔었죠. 자, 이 영화들 중에서 한 영화를 골라서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 자, 이 영화는 작년쯤이었나요? TV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정말 여기에서 나온 샬론 스톤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아주 잠깐 나왔었어요. 하지만 그 미모는 변함이 없던데요. Irreconcilable Difference라는 영화. 이 영화는 크레이머 드 크레이머의 코미디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드류 베리모어가 그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딸로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언 오닐과 셜리 롱이 이혼하는 아빠와 엄마로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The Way I Loved You,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바로 그 방식이라는 곡을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영화 Irreconcilable Difference 중에서 The Way I Loved You, 이 영화의 테마였죠.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연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샤론 스톤이 이렇게 10여 년간의 무명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녀 특유의 근성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결심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지만 일단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것이 그녀의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집념으로 그녀는 플레이보이지의 누드 사진을 씻습니다. 아, 그런데 이 누드 사진이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샤론 스톤의 가능성을 알아본 폴 버호벤 감독이 토탈 리콜에 그녀를 캐스팅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몸매였어요. 몸매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한 그런 몸매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영화 토탈 리콜 속에서 샤론 스톤은 아놀드 슈왈츠네거와 격투신을 벌여야 할 만큼 아주 단련된 첩보원이었거든요. 샤론 스톤은 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매일 3시간씩 하루도 걸르지 않고 체력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강하면서도 아름다운 몸매는 그때 만들어진 것이죠. 당시에 샤론 스톤의 이 헬스클럽 이야기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전설적인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그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녀가 헬스하는 장면이 나온 영화가 있죠. 원초적 본능 이후에 주연을 맡은 영화. 슬리버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윤성 학생, 친구 덕봉이, 성훈이, 승철이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신나는 음악 주문하셨죠? 바로 이 곡입니다. UB40가 부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se men say only fools rush in, and I am here falling in love. 광주 지산이동의 수현 학생, 그리고 하이텔의 김종부 학생, 저도 그런 건물 하나 갖고 싶어요 하신 변현미 씨, 잘 들으셨습니까? 슬리버 중에서 UB40의 노래 Can't Help Falling in Love였습니다. 자, 슬리버라는 말의 뜻 아시죠? 복도가 좁은 아파트 또는 낚시에 쓰이는 미끼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영화는 그녀의 매력을 이용한 에로틱 미스터리 극이었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케이, 샤론 스톤은 새로 이사온 초현대식 건물의 주인인 피트, 윌리엄 볼드윈과의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랑과 연쇄살인 사건, 거기에 은밀한 관음증까지 듣는 대로 뒤죽박죽 섞어놓은 영화가 바로 이 슬리버인데요. 그래서 샤론 스톤을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참패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샤론 스톤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릅니다. 94년, 올해만 해도 벌써 6편의 출연작이 내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원초적 본능 2에서는 여배우로서는 최고의 개런티인 800만 달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진 해크만과 앤디 맥도엘, 드류 베리모어, 매들린 스도우와 함께 공연하는 서부극 퀵 앤 데드의 촬영이 끝났고요. 요즘에는 더 스페셜리스트라는 신작을 찍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출연 섭외, 그리고 슬리버의 제작자였던 연하의 애인 빌 맥도날드와의 약혼. 올해 우리 나이로 38살인 샤론 스톤은 이렇게 요즘 자신의 인생에서 최대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똑같은 자신의 이미지를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 연기 인생에 승패가 달려있겠죠? 성패가 달려있겠죠? 참, 그녀가 카메오로 아주 잠깐 등장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The Last Action Hero.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잠깐 등장하죠.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경찰서로 들어가는 그 경찰서 현관에서 한 2초 정도 담뱃불을 붙이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때 샤론 스톤의 기분이 어땠을까? 전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역생활만 한 10여 년 넘게 하다가 이제는 대스타로서 정말 잠깐 등장하는 영광까지 얻게 된 샤론 스톤. 자, 라스트 액션 히어로 중에서 데프 레파드의 노래죠. 예, Two Steps Behind 띄워드립니다. But you can't have it all. No, whatever. steps behind. Yeah, yeah. Oh. 경기도 광명의 박선희 씨, 임피의 은경 학생 잘 들으셨어요. 마네킹 중에서 마네킹의 주제가 Nothing's Gonna Stop Us Now. 오늘은 15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비엔나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유정은 학생. 언제나 좋은 편지 보내주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좋은 초상화까지 그려주셨어요. 전해요, 저. 너무나 잘 그려주셨어요. 제 책상에 꼭 붙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유경훈 학생이 이 음악만 들으면 어떤 가을날 낙엽을 밟으며 걸어가는 멋지고 분위기 있는 여성이 연상된다고 하신 바로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의 송기로 학생, 친구 은석이, 정원이, 주원이, 혜연이와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TV 드라마, 그 여자의 테마입니다. 쇼팽의 왈츠 C샵 단조, 작품 번호 64-2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우리 분위기 잡으면서 인사할까요? 편한 밤 되십시오.